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1일 서울의 여러 곳에서 박근혜 세력과 악폐 청산을 위한 투쟁이 전개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사나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사드배치 저지, 적폐청산을 위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대학생연합은 서대문구에서 대학 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집중공동행동 집회를 가지고 반값등록금 보장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